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월 마지막 주 우리 셀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간으로 우리 으뜸 셀러님께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번 주간이면 이제 우리가 소그룹 전도 모임 행복 모임의 9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9주간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행복 모임 구호 한번 세 번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행복 모임 하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행복 모임 하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행복 모임 하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아멘. 이제 아홉 번째 주간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 10주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복음을 나누시고 전도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총각도 만났고 우리 탈북인 가정도 지금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더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John chapter 17 verse 2 to 5.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장차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리가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뜸 셀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며 함께 기쁨으로 대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성경 다 있으시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마음을 아주 집중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금방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인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서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16절서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16절. 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만 빈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은 우리를 세상을 보낸다 하셨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이름이 하늘의 생명하게 다 기록, 목사님부터 우리 승혜까지 이제 다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자녀의 삶을 담당해야 되지요.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여 하게 되길 해달라고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무지 중요하지요. 하나가 되는 거. 모임에 각각 흩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일참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2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 영광을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투성이에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다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수많은 까마가치들을 하나님이 다 겨울에 먹여주시지요. 그 눈이 쌓이고 추운 겨울에 뭐가 있겠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새도 안 얼어죽고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길러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그름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한다고 눈꼽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5분 일을 알지 못하지요. 내가 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우수사리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권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참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살이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은 영을 주셨기에 그분을 아버지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얘기하듯이 그래 합니다. 아버지 아우 어떨든 아버지 내가 좀 너무 몸이 아파요.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옆에 계실 때 아우 아빠 나 뭐가 필요한데 이러면 어 그러냐 아빠 돈 좀 주시고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아빠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증언. 증언하십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이 말씀입니까. 상속자. 저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세요? 상속자는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또 권한도 받습니다. 권한도.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면 또 막 사람들이 또 핍박하고 우리 마을에서도요. 마을 회관을 저 혼자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사람들 주일마다 이제 막 모여서 마시는 태목 하지만 저는 이제 주일에 아 저 사람 교회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뭐 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건 더 좋아요. 뭐 그런 말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으니까 더 말씀을 전하고 더 예수님을 설 때 그 사람들로 나중에는 녹아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그와 함께 권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감 받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8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게 무슨 소망입니까? 안 보이는 거 꿈을 크게 갖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죠. 저는 복지관에 가서 장애 아동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가는 날마다 이제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저번에도 내가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들 꿈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커서 나 뭐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 내줄게요. 다음에 올 때는 숙제 해가지고 오세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커서 아 나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그냥 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줬는데 다음에 가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숙제 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 사람은 큰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 네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느냐? 상황 생명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느냐? 유세 목사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아, 내가 알겠다. 서서히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지요.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을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과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령을 받았지요. 내 안에 성령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나에게 성령이 있는데 나에게 성령이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령이 기쁘게 즐겁게 함께 기도해야지. 아휴, 네가 왜 이러느냐, 네가 그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내 성령, 하나님 오신 내 성령이 기쁘고 즐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령이 기뻐서 더 좋아하십니다. 27절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암신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대의 자매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텨 주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를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악한 자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영을 짓 누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앞에 희한한 게 하나 생겼어요. 우리 팍 맞으면 문을 열으면 딱 마주 딱 보여요. 저는 그곳에 맨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이사하라고. 나 정말 보기 싫어요. 이사와 오자 저번에 내가 집에 그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깽가르치고 북치고 막 모시 막 그러면서 내가 베갤 수가 없어. 그래서 111에 전화했어요. 신고했어요. 경찰 아저씨 빨리 오세요. 내 못 살겠어요. 지금 바로 옆에서 깽가르치고 북치고 무슨 희한한 소리하고 동네 복판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 어디 산 쪽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메시지가 왔어요. 저기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조금에서 바로 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얘기했겠지. 이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늘 하루만 오전만 금방 하고 끝난답니다. 끝나기 지퍼리거나 오거지 딩딩딩 하고 있던데. 그래, 그 선전한다 그러는가. 이 안에 방 안에 뭐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 오만 거 다 치는 게 다 보여요. 문이 딱 마주 보여, 마주. 나는 항상 저는 집에서 문을 항상 열거든요. 항상 열고 환기를 시키고 깝깝해서 문을 닫고 못 있는데 문만 열면 그 집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나 보기 싫고 시끄럽고 보면 진짜 나 열받쳐요. 예수님의 명언이죠. 저거는 떨어져다. 딴들이 제가 쩌다 계속 그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바로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사 시켜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율값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무장해서 악한 죄를 뒤누르고 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시로 아주 자나 깨나 빨래를 해도 기도하면서 빨래하고 길을 가도 기도하면서 길을 가고 무슨 일을 해도 하루 종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기로 아주 완전히 아주 허리에 띠를 띠고 가슴 마귀로 버티고 그래 불화살을 맞고 꺼져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7절은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받아서 승리합시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저도 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단에 세우시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서 하신 말씀을 마음껏 선포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 사신 말씀 뜻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8절 같이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기술 보이는 건 잠깐이죠.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 하려고 난리도 지기고 서로 그러지만 그 대통령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장관 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장부패를 하고 참 보면 근데 보이는 것은 뭐하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허한 거 우리는 그것을 왜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눈으로 상상합니다. 저는 상상 잘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멋지게 하고 우리 성도를 얼마나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유산 목사님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열매를 주는 맺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올해 82살 먹은 할머니 또 90살 먹은 할머니 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할머니 이 할머니들을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82여 90인데 연세가 이 영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 받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린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5장 17절 바로 옆에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바로 옆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 우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지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 항상 저는 자리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자리에 있어요. 거기 앉아 기도. 일어서 가지고 막 춤추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고 새로운 피지머리고 어린아이 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그래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탓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숭양같이 숭양 앞에서 얼마나 춤잘 추지요. 예수님 앞에 춤추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런 우리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 네가 뭐가 필요하지 다 채워주시고 해주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찾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님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비록 나이가 많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성경도 읽어도 아까도 그 퀴즈 하는데 내가 그게 생각나서 그것도 또 막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안에서 기쁘게 뜨고 뛰고 즐거워하고 나는 항상 자녀들 기도하면 전화하면은 우리 큰아들 항상 전화하거든요. 엄마 요새 어디 몸에 아픈 데 없어요? 어? 나는 아픈 데 없어. 하나님 건강하시면 그냥 건강하지 하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 어디 아프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통화에 건강 물어볼 때 엄마 아프다 하든가 안 하든가 저는 항상 엄마 건강하지 하나님 힘주시고 건강해주시고 항상 나는 건강해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애들은 바꾸는 거 생각해봐요. 내가 자식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 때 우리 엄마 만날 짜증이 아우 나 많이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 안 편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아들은 참 마음이 깊을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규태교회 전화오지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 또 그러면 그래서 엄마 난 우리 엄마가 내 엄마 된 거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 된 거 나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 나도 정말이야. 나도 네가 내 아들 되고 난 세상에 소중한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까 나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 잘했구나 충성댕종아 네가 열매 이렇게 많이 맺었구나 우리 모두 이제 12월 달 두 달 남았죠. 두 달에 아주 열매를 맺어서 이 해에 결산할 때 오 잘했구나 창원 세미교 사랑하는 자녀들아 열매 이렇게 많이 맺을 거야 칭찬받는 귀한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들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주의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이 복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싶은 마음이 있는 자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말씀 가운데 주 이름을 정말 주님과 동시에 복되어 물건 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발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그 시간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람, 내가 나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그 시간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그 여러분, 여러 번 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배드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예배가 있지만 그들은 예배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때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읽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는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줄이시고 마치 광야로 나아가 그 허허 벌판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 가운데 듣기 원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구함과 원함,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신의 자녀된 내가 아버지 뜻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때로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쓰시죠? 그때는 무슨 말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하셨던 우리 으뜸셀님께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시며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많은 열쇠가 있으면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하루 종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구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사랑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로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서 기뻐 뛰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나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서 듣는 자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11월 12월 이제 두 달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있습니다. 이 두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주렁정 열매 많이 맺어서 이 해 결산할 때 오 잘했다 창원 생명교회 유설 목사님 김은경 사모님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모두 잘했구나 칭찬받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재단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신령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몸뚱이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모든 잘못을 수많은 사람의 모든 잘못을 또 재단 목사님들 잘못을 성도들 잘못을 구호 살펴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중심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변화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외국 나갔을 때 저 거짓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오 진실하고 신실한 대한민국 저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멈추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북한에서 지하에서 불철자 기도하는 성도들 이 추운 날씨에 거기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주님 나라를 품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려움 없이 이 추운 겨울을 잘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마음 놓고 찬양을 못하고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애탐을 주님이 보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지하교회가 나도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나도 늘어가고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모니카 선교사님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고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지어서 한국어 한자리에 배운 열자라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비자가 빨리 하루속에 나와서 아버지 재단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기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또 오후에 김해 또에 가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합니다. 오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서 창세물교회가 아버지 자리에 꽉 차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만 계세요. 뭐해? 그 바로 끄지 마세요. 예예예. 바로 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뜬 다음. 우리는 약간 힘이 약간 안 되네. 힘이 좋으니까 화장을 이기고.